엄마 지금 독서실 간다니까. 지금 이거 겁나지 이거 받은 거야 준비하는 벌써 설정들은 제발 좀 너희만 살아가지고 유리 메탈 보이 스톱 자신 내가 물어봐 언제 네가 열심히 노력했냐고. 야마 내 꿈은 뭐래 야마 내 꿈은 뭐래 야마 내 꿈은 뭐래 네 꿈은 쳐 그 거래 거짓말이야 거절라이야 심미심미야 비슷한 차이야 왜 자꾸 딴 길을 가래 야 너나 잘해 제발 강요하지 말아줘 라라라라라 내 꿈에 뭐래 내 꿈에 뭐래 뭐래 라라라라라 고작이 거네 고작이 거네 거네 지겨운 샘네 반복되는 미래 어른 누가 부모님한테를 받고 꿈을 수입해 장래 희망 넘버원 공무원 강요하는 꿈은 아냐 구해 말 구원